Love is free, just a feeling. 우리 처음 만나 그 순간의 느낀 걸. Love is free, just a feeling. 우리 둘 함께 Love is free and just